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줘, 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결혼 기념일에는 여자만 선물 받는 거야 하면서, 왜냐면 당신이 내 청혼을 받아줬으니까. 여러분, 여자가 같이 결혼한다는 건 사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좀 되게 큰, 많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거잖아요. 좀 손해와 그리고 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성경적으로도 여자는, 우리 여자들은 싫겠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어요.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싫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결혼해서 아내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것이 감사한 거죠, 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결혼 기념일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면서 나중에 결혼하시면, 그렇죠? 꼭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제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그 날이 언제예요? 네, 아내랑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목숨이 다한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날이 결혼 기념일인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기억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 두 사람이 만난 거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면 좀 뭐 잘 하겠지만, 알아서 잘 하겠지만 좀 잘 챙겨드리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축하한다고 이렇게 꼭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 29일 뭐 잊으면 안 되고 이렇게 깜빡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요, 중요한 날이 있고 또 우리 나름 또 중요한 날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그 우리나라의 4대 명절 혹시 뭔지 아세요? 아까 들은 사람 빼고, 우리 청소년부에 있었던 사람 빼고. 자,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우리나라도 어떤 꼭 기억해야 될, 지켜야 될 어떤 날이 있습니다. 그게 4개의 날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 혹시 미국에서 온 우리 종현이가 한번 생각해볼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알아? 추석! 예. 네. 그리고? 그리고 패스. 아, 그래, 추석. 미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가? 추석이고, 그리고 있잖아요. 설날. 그 다음에, 네, 단오날 있대요. 단오가 음력으로 5월 5일이고요. 그,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이래요. 나 창포물이 뭐냐, 막 고민했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식물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물을 이렇게 잘 우려가지고 머리 감으면 이 머리가 윤기가 엄청 좋아지고, 아무튼 뭐 마시면 뭐 엄청 또 건강에 좋다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르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 한식이라는 거예요. 예, 먹는 한식 말고, 예, 그 날짜가 한식이라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음력으로 4월 5일경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의 명절을 잘 따져보면요, 자, 설날에 뭐합니까 우리가? 새해에 뭘 기대하고 소원해요? 세뱃돈. 그쵸? 세뱃돈을 포함해서 뭘 받아요? 무슨 세뱃돈 받으면서 덕담도 받잖아. 그리고 뭐, 결국 어떻게 하라고? 이 한 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도 이 한 해는 뭔가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자, 이런 기대와 소원을 갖고 뭐 달에다가 달 떴을 때 빌고 뭐 그러기도 하죠. 자, 그리고 한식에는 뭘 하냐면요, 이제 설날 지나고 나서 한식이 되는데 4월 5일경이에요 성묘를 하면서 조상의 뜻을 기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조상의 뜻, 조상의 뜻이 뭘까요? 우리 조상의 뜻은 뭘까요? 자녀들을 향한 조상의 뜻은 잘 되는 거죠. 네,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건 조상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오가 음력으로 5월 5일이 됩니다. 이때는요, 창포에다가 그 창포물로 머리 감는다고 했잖아요. 이 행위가 뭐냐면 아군을 부르는 잡귀를 쫓아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아군을 부른,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안 생기게 막는 거. 그게 이제 단오 때 기대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풍년을 기원하는 날. 자, 그리고 추석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추석이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이제 이날 한가위 그날 이제 많은 걸 이렇게 풍성하게 누린 것들을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들을 잘 살펴보면 어때요? 네. 물론 부모를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어떤 좋은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사실 이 모든 명절들 안에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 욕망, 그리고 그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소망들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로 사람 안에 참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기의 죄를 보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당연하게 마땅하게 언제나 행복하고 잘되고 그리고 영광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기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의 모든 절기들은 다 자기의 잘됨과 자기로부터의 어떤 아군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주고 모든 축복과 성공과 희망과 그 영광을 바라는 거,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다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또 기독교적으로 승화시켜서 이해하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에 의하면 3500년 전에 거의 정확하게 BC 1446년경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세 가지 큰 절기를 주십니다. 자, 이 절기는 인간이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또 어떤 그런 뭐예요, 합의하에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절기와 전혀 다릅니다. 내 영광과 내 축복과 내 자랑과 내가 성공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절기들인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가지의 큰 절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15절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무교병의 절기가 첫 번째 절기예요. 여러분, 근데 무교병은 좀 무교병의 절기 잘 못 들어봤죠? 그냥 쉽게 이해하면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뭔지 알아요? 네,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유월절 절기를 얘기하는 거고, 16절에 보세요. 16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자,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뭐예요? 맥추절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목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어. 그래서 맥추절이 아니라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있으면 거기를 X 하시고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다 그래도 됩니까? 네, 그래도 됩니다. X 하시고 거기가 맥추절이 아니라 칠칠절이에요. 네,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칠칠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중간에 나오는 수장절, 이렇게 세 개예요. 자,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뭐 목사님, 우리는 우리나라 명절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명절까지 뭐 지켜야 됩니까? 뭐 알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절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자체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절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예수님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유월절, 먼저 유월절을 잠깐 살펴볼게요. 아까 무교절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그 뭐야 수장절 이렇게 세 개인데 이 유월절 안에 두 개의 절기가 같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자, 힘들어지고 있죠. 칠칠절 안에 아니 그 유월절 안에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야. 근데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드려요. 길게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날을 이 통틀어서 그냥 무교절의 절기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는 게 기니까 그냥 무교절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절기가 시작된 그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은요, 네, 첫 번째 곡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고한 첫 번째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얘기해요. 특별히 이때가 바로 뭐예요? 보리가 처음 이렇게 싹을 낳고 보리가 맺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6절의 번역이 완전히 틀렸죠? 그러니까 그 절기 순서상으로도 틀렸고 어쨌든 그 위치상으로도 틀렸습니다. 아무튼 보세요. 이 유월절 안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날 초실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 다음 50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7번 지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일주일 7번씩 7번이 된다는 거예요. 7, 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7번 안식일이 7번 지난다 그래서 7, 7절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 그 7, 7절에 또 다른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또 제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오순절.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수장절 있잖아요. 이 수장절 안에도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 절기가 같이 또 들어져 있습니다. 이 수장절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속제일.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퉁쳐서 이렇게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보면 7대 절기고 작게 보면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배우는 게 왜 제가 이렇게 막 어려운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냐면 이 절기가 1년 안에 드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세 개는 봄 절기라고 하고 가운데 오순절은 여름 절기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그 수장절 있는 이거는 이제 가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이 끝나고 이제 1년의 모든 그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줘요. 근데 이러한 절기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인류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인류 전체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조금씩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절기만 할 거예요. 딴 거는 많이 안 하고 세 가지만. 네. 자, 유월절. 유월절이 뭘 의미할까요? 유월이 무슨 말일까요? 네.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라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종의 인생을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당시에 애굽은 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 미국이나 중국일 수 있겠죠.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죄가 많으니까. 뭐 태양신, 달신, 뭐 고양이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끄집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그 애굽을 심판하는데 열 가지 재앙을 쓰죠. 기억나세요?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재앙 뭡니까?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애기가 잘하네. 여러분,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장남이란 게 어땠습니까? 장남이란 게 모든 가문의 뒤를 잇는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었죠. 장남이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죽게 되면 그 집안은 망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조차. 그 저 1500년 전에 아니죠, 3000년 전이죠, 그때는 어땠겠어요? 장남이 죽어버리면 그 집안이 완전 그냥 끝났다 이렇게 여겨졌던 게 그때 고대 문명의 그런 풍습이었고 그런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집트, 세상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중심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망가뜨리겠다, 다 멸망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심판을 이스라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우상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출애굽해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 방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장자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 어린 양이 흘린 피를 대문에다가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장자를 다 죽이다가 그 어느 집에 딱 도착했는데 피가 딱 이렇게 묻혀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똑같이 죄인인데, 똑같이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신 거 맞아요? 몇 명만 이렇게 고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세상과 함께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영원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야 될 그 종의 인생이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유월절이 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거냐면, 이제 앞으로 정말로 이 유월절의 그 뭐랄까 실체이신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유월절이 일어난 날, 그게 BC 1446년 경이거든요. 그 길이부터 이제 1500년 경, 이제 예수님이 500년 이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언제 죽었는 줄 아세요? 네, 바로 이 유월절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446년 전에 그 피 흘려서 죽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사람, 이제 바르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믿는 사람은요,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벗어나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1446년부터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됐어요. 뭐 하라고요? 누군가가 와서 정말로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그 유월절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으로 그 유월절 제사를 완성시킨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절기를 드리지가 않습니다. 대신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있는데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은 안 믿고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양 목 따고 피해서 이렇게 막 여기 저도 거기까지 가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아무튼 다 따고 막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다 해요. 그리고 막 여기다 피 이렇게 이마에다가 딱 이렇게 묻히고 하면서 아직도 지켜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완성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이게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두 번째 절기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칠칠절이라고 했죠. 맥추절이 아닙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칠칠절은요, 뭐 하는 거냐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네, 칠칠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이제 살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 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기서의 첫 열매는 밀을 얘기해요. 밀. 그래서 밀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게 바로 칠칠절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칠칠절은 왜 칠칠절 부른다고 했습니까? 일곱 번의 안식일이 지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기준은 뭐냐면 이 유월절 그 절기에 있는 날 중에 초실절, 이 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뒤로 일곱 번 안식일이 지나서 나오는 그 날, 그게 바로 칠칠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월절이 뭐한 날이라고요?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네, 구원받은 날이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했죠. 이 무교절 날 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뭘 기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홍해 바다 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그 삶, 광야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받으면서 살았던 힘들었지만 감사한 삶, 그것을 기념하는 때가 무교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무교절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는데 이때 얻는 첫 열매는 보리예요. 자, 그러니까 초실절 때는 보리를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지금 칠칠절 때는 뭐를 거둬서요? 밀! 밀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 자세하게 다 설명 못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월절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가리킨 거라면, 그럼 무교절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언제냐면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일요일이겠죠. 일요일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그 유월절날 돌아가셨고요, 무교절날 무덤에 계셨고요,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절기대로 예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요? 자, 40일 지났고 50일 지났어. 그때가 언제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내리신 거예요? 오순절 때 내리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오순절날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성령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그 절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절기대로 지금 역사가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무교절 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초실절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 날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오순절 날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 방언이 났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2외국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신비한 걸 보고 막 미래 것을, 미래 환상을 뭐 미리 보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오순절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요한복음 14, 15, 16장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일인지를 보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뭘 깨닫냐면, 아,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나에게 영광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의 그 어려움을 막아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거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사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섬겨도 믿어도 자신을 위해서 믿고 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칠칠절날 오신 성령, 그 성령에 의해서 정말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되는 거,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이게 내가 정말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신자고, 난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맞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누구예요? 저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거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닌 존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날 위해서 이렇게 죽어 마땅한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이 존귀하다고, 그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것을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참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좀 사형리의 되게 약점이 그거죠.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말만 하면은 난 예수님 믿어, 입으로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쉽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란 거는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가져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로마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배경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로마 시대의 황제는 누구예요? 신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야. 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로마의 황제밖에 없어.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 알아, 우리 얘기가. 나는 반역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난 반역자입니다. 이거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자기 전 존재를 거는 고백이지, 그냥 오늘날처럼 그냥 교회 뭐 내가 가고 싶대 가고 오고 싶대 오고 뭐 봉사하고 싶은 거 하고 뭐 하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뭐 그냥 쉽게 그렇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목숨, 자기 전 존재를 거는 그런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던 것은 마음과 그 입이 정말 동일했던 거고, 자기 전 목숨을 거는 그런 고백이고,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는 그 먼지처럼 돼도 상관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냐고요. 도대체 인간이라면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인간인 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바라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걸 아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장절 잠깐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이제 모든 곡식을 거두고 저장을 마친 날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모든 수고를 마치고 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 수장절은 또 다른 그 이름이 있는데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장절이 되면 자기가 살던 집은 그냥 내두고 바깥에 초막으로 집을 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거 지금 다 절기를 다 지키고 있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요. 초막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그 나뭇잎으로 나무로 집어넣고 진짜 거기서 살아요. 저도 가서 한번 잤습니다. 거기서 같이. 그러니까 하나 그 뭐 이제 수확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과 또 우리의 수고가 끝났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이웃들과 나누면서 마지막 축제를 성대하게 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제일 많이 드리기도 하는데 한 해 이제 최고의 축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초막절은 뭘 얘기하냐면 네. 좀 뛰어넘길게요. 중간에 설명을. 이 초막절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혼인 잔치, 잔치를 벌리는 그 날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네, 이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시록까지 왔어요. 네, 성경 지금 저 그 역사부터 지금 세상 끝날 역사까지 지금 온 거야. 출애굽기 계시록 21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힘들 거 분명히 압니다. 네. 자, 보세요. 2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이 장막이 뭐냐면 초막이요. 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 장막 이게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막이 장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미래에 있을 우리의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거함, 그 하나님을 직접 이제 눈과 눈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그날을 그 축복과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쭉 펼치면 7개 절기인데 바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노벨상 받은 사람 혹은 뭐 가장 부가 많은 사람 그 사람 위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내가 역사의 주인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지금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인류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앞으로 오셔서 뭘 하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 크게 나눠서 이 3대 절기 중에 두 개의 절기는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뭐죠? 유월절 성취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어. 성취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무교절 지나서 무교절도 예수님이 장사돼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 무교절 다음날 초실절 부활절이죠. 부활도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절 지난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도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안 드려요. 다 감사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덤 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여러분들 오순절까지 성취가 됐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칠칠절 아니지 칠칠절이 오순절이라니까. 이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만 남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시기가 역사의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거 믿나요? 그 역사 그 뭐야 윤리책에도 나오잖아요. 사회책에도 나오잖아.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거 정말 그게 있잖아 기록들이 다. 근데 그분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여러분들이 승천하신 걸 믿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는다면 뭐도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상 몇월 달인지는 대략 알 수 있어. 몇 년도인지는 몰라.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언제 온다 그러면 바로 이단으로 빠지거든요. 네, 나는 연도를 정하진 않아요. 연도는 하나님 정하고 몇월 달쯤인지는 알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 수장절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이 있다고 그랬고, 예, 그 대속절이 있다고 그랬고 수장절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이 나팔절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나팔절이 몇월 달쯤인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9월 달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경인데 우리나라 양력으로 하면 9월 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나팔절은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거기에 신년이에요. 신년. 나팔절이 신년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오셔요. 그쯤에. 아니 그날 오셔요. 아 그 날까지 정해버렸네. 달이 아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팔절 한번 쳐보세요. 그날 오세요. 근데 몇 년도인지는 모릅니다. 몇 년도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대속죄일 있잖아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장막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인 거죠. 여러분들 근데 천국이 장막으로 지금 표현됐어요. 초막, 보잘것없는 초막. 여러분 이해 가세요? 천국의 핵심이 뭡니까? 막 금으로 되어 있고 막 무슨 막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것으로 예수님 계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아직 장막절 그 미래의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현실로 딱 오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아 하나님으로 나는 됐구나 만족하거나 그거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고 장막절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받을 축복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과 영광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거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배우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바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그 미래의 소망,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나에 관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무튼